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노동기급과 직명원들,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골기모임이 평양의 당창건 기념탑 광장과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23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령의 동지와 직맹, 여맹, 관계부문 일꾼들, 직맹원들, 노동자들, 여맹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총연들, 인민들에게 보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호소문,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가 낭독됐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소화하신 역사적인 보고와 당대회 결정을 뼈에 새기기 위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며 자기 혁명초소를 당중앙을 굳건히 지켜선 일선참모로 여기고 더 큰 기적과 위원을 창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